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를 한국말 하면 한 영어 일어로 했나? 매사기. 매사기죠. 네. 매사기인데요. 전전데이는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보다는 전전데로 그 유명 바로 전전데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 한번 다시 한번 진솔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어떤 분이 매사기 검색했더니 관련어로 마바라가 나오네요. 인사이트를 그때 찾았었잖아. 네. 전지현 매사기. 네. 이승헌의 마바라. 뭐 이런, 그런 건데. 네. 지금,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넘버 2 이코노미스트.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작두 탔죠. 네. 그죠? 작두, 네. 작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방송에 소개를 못 하는데요. 네. 이분이 명성은 미국에까지 갔어. 그래갖고 이제 조카가 있어요. 네. 사촌의 조카니까 약 6천인데 지금 스튜디오에 구경 와 있어. 아, 보여주면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조카 신발. 조카분이 와갖고 네. 조카가 와갖고 지금 저 방학 때 미국에 있기 때문에 와갖고 말이야. 네. 전조님 방송하는 걸 꼭 좀 보고 싶다. 응? 그래서 저 참관을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전조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네. 그림 위주로 한번 아 좋죠 그림 그냥 네. 어떻게 보면 말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그림만 보셔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못 느끼면 바보네. 여기 오늘 첫 번째 그림 예 첫 번째 좀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이제 방송 나오는데 네 금리인가요? 예. 네 고점이 자꾸 뚫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네요. 네.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아 있다. 네. 요 그림 두 번째 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네. 멕시코 페소랑 네. 말레이시아 링깃, 터키 리라, 아르헨티나 페소, 남아공 란드. 베네수엘 무슨 단위를 써요? 베네수엘 잘 모르겠네요. 페소 이런 거 써요? 베네수엘 때? 여기가 네. 금융위기 때입니다. 네. 금융위기 때예요, 저게? 예, 여기 있는 게 금융위기 때. 여기 8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금융위기 때고, 이게 지금입니다. 이 나라 통화들. 네. 맨날 위험한 애들은 맨날 위험해. 습관적이야, 네. 아주 이 자식들은. 네. 아주 습관적이야. 예, 습관적인데, 금융위기 때보다 네. 사람들이 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네. 예,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시장의 영향력이 자꾸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좋았죠. 네. 네. 세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 번 작성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정도 또 한번 보면 의미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페드 금리 인상 전에 6월에 그때 인상했는데 네. 3월부터 당연히 코스피는 외국인 비중이 높으니까 3월부터 쉬기 시작했는데 코스닥은 반항하다가 대가를 훨씬 세게 치렀다. 네. 이런 결과죠. 세 가지만 봐도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잠깐 들으면 제가 왜 베네수엘 물어냐면 저는 기사만 보고 내용은 안 봤는데요. CNN 뭐닌가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 제목만 봤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보면 순간 역시 전조님의 영향력이 CNN에도 기사를 기자들이 쓰는 거 했는데요. 거기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 제목 자체가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화폐 뭔지 모르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베네수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같은 그림이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네. 여기 아르헨티나 페소랑 거의 동급입니다. 아 그래요. 베네수엘라 네. 이 나라가 국제유가 많이 갖다 파는데 생산원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유가 떨어지면 이 나라는 너무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진짜로. 그래. 예. 좀 저 말 표현 잘 안 쓰는데 잘못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투자의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가 성립을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럼 저 나라들이야 우리랑 아무 상관없고 지구에서 반대쪽이랑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좀 악재 아닌가? 어떻게 봐요? 그건? 이미 답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답을 주세요. 자꾸 물어보지 말고. 저희같이 아둔한 사람은 알긴 네. 하겠어요. 보시면 지금 있는 통화들 보시면 이 나라 네. 통화들은 네.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네. 이머징에 대해서 아직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바이 할 때는 아니다. 네네. 네. 하지만 네. 이 나라들은 통화가 이 모양으로 박살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일어나요? 아, 절대 안 그렇죠. 약간 뭐 약세 가는 약간 네네. 정도고 이 나라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부채가 많습니다. 네. 국가 부채가. 네. 두 번째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상 수지가 적자입니다. 정상 수지가 적자? 예. 현금이 마이너스인데 그 채권을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시. 우리나라는 경상 수지 흑자죠. 네. 경상 수지 적자 흑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은 원자재를 파는 것과 사는 것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PBR 1 수준에서 이 나라들은 이게 싼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싼 게 아니라는 거죠. 적자가 심해지니까요. 네네. 밸류에이션 트랩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바로 이게 그로스가 크게 부각되기는 힘들어서 뭐 사기도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팔기도 여기서 파는 것도 이상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상 좋아지면 좀 많이 사야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나라가 되면요 스타일 로테이션 얘기 제가 꺼내지도 못합니다. 꺼내지도 못하지. 그럼 다 가루가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려도 1950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의 인덱스 범위 안에서는 뭐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는 스타일이 자꾸 로테이션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네. 지금 금리가 이렇게 그래도 근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들 보면 다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코스닥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 견조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뭐 폭포도만 거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주 작살 뭐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 유럽 시장도 독일도 많이 빠졌고.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스페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예 다 박살 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되게 네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안 빠질 거란 겁니다.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취약한 스타일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싼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네. 금리가 올라갑니다. 제일 비싼 건 독일 국채니까 독일을 때립니다. 독일 국채를 때리죠. 그렇죠. 미국채도 뭐 좀 때려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비싼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비싼 거는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비싸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비싼 이유가 있어서 비싸진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돈을 비싼 이유는 비싼 이유가 있어도 비싸진 거라 치는데 이거는 더 나빠지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이자를 먹고 싶은데 네. 이자가 낮았으니까 나중에 대박 치는 거를 갖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네. 금리가 엉망진창이니까 현금 금리 갖고 있어봤자 돈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게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금리를 좀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금리를 약간 갖고 싶은 상황에서 돈을 마이너스 찍고 있는 애들은 이거는 진짜 가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데가 조금 빠지고 이러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국가들 원자재 팔거나 아니면 뭐 경상수지 적자 나고 부채 많은 것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네. 비싸지는 않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당장 눈에 안 띄는데 비싸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 지금요. 예, 이게. 네. 팔기도 애매하고. 예, 팔기가 게르. 너무 애매한 게요. 게륵이네, 게륵. 지금 여기도 한국 시장을 팔면. 공부해도 칠 수도 없고. 여기도 한국 시장을 팔면. 밸류 플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국 시장을 팔면 도대체 어디서 사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스스로 팔면서 스스로 가격이 낮아져 버리니까 팔아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게 의미가 외국인들은. 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의 금리 변동을 지수가 그 정도 폭 안에서 소화해주면 넘버가 나오는 위주로 성장주를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자꾸 보는 거죠. 아니 그것도 높은 분이 자꾸 전화 오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전화했습니다. 아니 와이프는 무조건 받아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와이프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쭤볼게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는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네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또 이성훈 대표가 장을 정리했는데 계륵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그냥 가만히 냅둬보자 이런 건데요. 코스닥은 일단 그 전점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코스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에 네. 조금 그 네. 네. 그래가지고 끝에 불꽃을 태운다 그러면. 불꽃.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등해도 이중 고점, 그러니까 기존 고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뚫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네. 물론 코스닥 안에서 과거나 틀린 점은 실적이 나온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쪽으로 흘러야죠. 네. 기존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종목 중에 아모레퍼스픽 같이 중소비주 대장 넘버가 진짜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이 안 생겼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서 용감해졌던 거죠. 대장이 저렇게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 밑에 있는 거 컷하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소비 업종 안에서 소비 업종 자체의 확산 네. 쪽에서 넘버가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속 이동. 그러면 이거 뺀 사람도 여기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거 밑에 있는 게 위험합니다. 특이한 거는 외국인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코스닥만 사요 요즘에. 근데 더 웃긴 거는 기관이 파는 거를 외국인이 받고 앉아 있고 외국인이 파는 거를 기관이 받고 앉아 있고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좀 많잖아. 요렇게 빼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지. 서로 서로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건 주고받는 것 같아 종목을 서로. 그러다 어느 순간 다 주로 가는 것 같아. 한쪽은 집에 가는 거지. 한쪽은 집에 갈 거 맞지 뭐. 그러다 뭐 어느 숫자 잘못하면. 네. 뭐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의 이제 약간의 수급의 변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네. 프리미엄을 주려고 대기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장 넘버를 찍어준 대장을 믿고 밑으로 너무 내려 조그만 일까지 내려왔던 것들은 그렇죠. 걷어들이시는 게 뭐 정감 변경해 가지고 화장품 집어넣고 이런 회사들 위험하다. 사목적 추가하는 애들. 네, 위험하다. 늘 얘기하잖아. 3목적 추가하는 애들. PR 800배. 적자회사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1월 1분기 실적 그랬지만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시계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불안하면 네. 굉장히 짧아지고 그러다가 뭐 유동성이 팽창되면 넓어지고 그러다 네. 경기 좋아지면 약간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 유동성이랑 경기 같이 좋아지니까 막 너무 막 멀리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멀리 간 투자 시계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분기 실적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분기 실적. 예, 분기 실적. 잘 나온 것만 믿어줄 거라니까요. 왜냐면 커런 넘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네. 이자가 지금 눈앞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돈을 빨리 벌어오는 생각 없겠습니까? 그러네. 이자가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딱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네. 자기가 처음 마시니까. 그쵸. 자기가 처음 마시니까 주가 올라간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안 마시든 저도 마시는 거죠. 그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 나는 저게 왜 저렇게 비싸나 말도 안 돼 그러지만 마시는 사람 알잖아. 오죽하면 조상 중에 이태백이 있어. 그 뭔 일이야. 이태백이 있으니까 술을 먹어야죠. 우린 이 시의 자손이잖아. 오늘 네. 뭔가 좀 자기가 오바 때리네 지금요. 네. 근데 딱 그 얘기잖아 결국은요. 네, 네. 멀리 있는 화장품 앞으로 공장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술주가 올라간다는 게 그거네. 술은 지금 마시니까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럼 술 마셔요? 네. 그런 주식들은 술 마시는 이 아저씨도 주변에 그 실적에 아 이게 좋아지겠구나 네. 금방 느낄 수 있으니까. 캐시 꽂히는 기업들. 뭐? KTNG. 캐시 꽂히잖아 그냥. KTNG? 네, 캐시가 막 꽂히잖아. KTNG는 뭔가 좀 잘못해갖고 뭐 엄청 네. 토해내게 생겼잖아 뭐는 거 회사가. 그 저기 비싼 어떻게 담배 어떻게 숨기 꽁쳐놓다가 팔았다가 토해내잖아 뭐. 네. 네. 그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이제 코스닥까지 질문이 됐고 저는 궁금한 게 딱 이거였어요. 한 두 달 전부터 줄기차게 또 얘기하던 게 있어요. 우리 전주님이 네. 은행주를 보셔야 된다. 은행주. 금리 올라면 당연히 은행주를 해야겠는데요. 일단 제 화면 잠깐 뭐 잡아주시겠어요? 제 화면요. 제 화면. 우리 존경하는 박 PD님 제 화면요. 이게 보면 KB2라고요. S&P에서 이제 은행주 ETF가 되겠는데요. 이게 2008년에 최고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리저널 뱅크도 다 오르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리저널 뱅크란 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각종 주 단위나 뭐 도시 단위 뭐 이런 거 있는 거거든요. 저축은행. 보스턴 무슨, 그러니까 저축은행 얘기하면 걔네들한테 혼나고요. 엄청 크기 때문에 하여튼 보스턴 지역은행이다 이거예요. 지역은행도 있고 주 단위 약간 좀 그런 것들인데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글로벌 투자 관심 많으시군요. 저요? 저는 온통 세상이 글로벌이죠. 인간 생활 자체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은행 중 지방 은행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좀 수준이 있는 남자라니까 너무 날 무시했네. 이성훈 대표 교육 좀 들어가봐. 날 너무 무시했어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도 조금 아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건 질문하실 필요도 왜냐면 아니 그래서 한국 은행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국 은행 한국에 있는. 아 똑같습니다. 미국 지방 은행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 대형 은행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은행. 아 그래요? 은행주 정말 된다고 봐요? 아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저는 은행주를 한국은행주에서 까리까리한 게 은행주 뭐 그럼 증권주는 어떻게 돼요? 저는 증권주보다는 그러니까 금융주 포트폴리오가 이랬던 거예요. 연초에는 네. 증권 롱, 네. 그다음에 보험 숏, 은행 뭐 지수만 맞춰놓는다 유추얼. 이게 이제 은행 차익실현 네. 숏, 네. 그다음에 뭐 지금은 보험 롱, 근데 은행 유추얼이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은행을 롱으로 놓고 보험을 뉴트럴로 바꾸는 거죠. 이런 플레이로 가시 그렇게 시간에 따라 금융주는 원래 그러니까 금리 유동성량, 금리 대출량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미국 은행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 될까? 슬픈 현상인데 네. 역사적으로 은행은 국내 플레이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외국인 사이클, 그러니까 매크로 주식은 외국인이 엄청 강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면 고생한다는 얘기네. 외국인 사먹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갈 때? 형님 쫓아갈 때? 미국에서 은행주 되면 글로벌 은행주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은행 전체 섹터 포트폴리오에서 은행주 포션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금융주를 좀 넓혀보자. 어디 늘리시죠? 유럽 늘리시겠습니까? 유럽 금리가 많이 났습니다. 전 미국 늘리죠. 예, 미국 늘린다면 어디에 늘릴 거 근데 중국이 만약 MSCI 신흥국 지수 들어왔으면 한국 수혜 거의 못 봅니다. 네. 은행이 너무 크니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한국 비껴맞아도 맞습니다. 비껴맞아도. 예. 말이 나온 김에요. 말이 나온 김에 MSCI 이번에 상해가지고 또 안돼 유보됐잖아요. 어찌됐건간에 예. 그거에 시장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할 텐데. 중국이랑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때요? 영향 없다? 예. 별로? 아무런 영향. 아무런 영향 없다? 이성 대표 어떻게 봐요, 그 부분? 뭐, 일단은 시장에서 영향 없죠, 지금은. 그 뭐 자금이 나갔던 것도 아니고,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내년, 들어와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일단은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영향이 생기겠죠. 네. 아니면 그 전후에서. 근데 지금은 뭐 영향이 없지 않을까? 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안 된다고 봤었는데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된다고 얘기했던 증권사에 대한 다 X된 거네? 오늘 졸지 갑자기? 그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인덱스를 만드는 사람을 입장에 생각하면 네. 인덱스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 인덱스를 많이 써야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인덱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덱스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글로벌 이머징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그러면 그때 트래킹 에러 잡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럼 당연히 저 같으면 변동성 당연히 커지는데 뭐하러 인덱스를 교체하겠습니까? 변동성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 소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네. 지수를 바꿔도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내년에는요? 예.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A의 외국인 노출 비중이 2% 많이 해줘봤자 3% 해줄 것 같은데 3%면 연간 한 5조? 네. 5조 나가는 정도니까 그런 건 거의 영향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뭐 사실 코트플레이어 없는데 그래도 한 5조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인덱스 스위칭에 따른 어떤 수급 영향 이 크면 네. 크면 그게 인덱스 만드는 사람한테 엄청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을 그렇게 인덱스 바꾸는 것 때문에 큰일 잘 안 일어납니다. 네. 인덱스만 이렇게 구분만 바꿨는데 실물 아니 금융시장에 있는 실제 상황이랑 인덱스랑 괴리가 발생해서 뭐 충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인덱스 신뢰성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거는 네.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뭐 네. 그 정도지. 네. 실제적으로 배팅하거나 이런 데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영향력을 주면 안 됩니다. 영향력을 주면 그 인덱스는 잘못된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아니, 참 그건 그렇고요.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이제 6월이면 이제 그 증권사마다 이제 하반기 얘기 물론 이미 다 했겠지만 예. 하반기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늘려야 하는 섹터는 어느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언제나 먼저 말씀드려서 욕 바가지를 먹는데. 예. 그때 누구 누가 해? 감히? 빠지게 주식이 빠지니까요. 빠지면 어때? 이거 하루 이틀짜리 방송이 아니자 우리는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 방송인데 뭘 어때 그런 거 갖고? 갑자기 소심하게 왜 그러세요? 또 뭐 은행 좋게 보고 있고 철강 좋게 보고 있고 네. 자동차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대로 되는 섹터가 지금 한 개 더 없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요. 네. 그래도 저희는 언제나 먼저 말씀드려서 욕 바가지로 먹다가 그러니까 회사의 뷰가 돼 이거 괜찮아 은행. 예, 은행이 대형주 중에서는 1순위고요. 네. 특히 조그만 쪽도부터 시작한다. 이건 미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지방은행들. 네. 그 다음에 미국 장당이금 2차. 그리고 우리나라 장당이금 2차 따라가는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철강 좋게 네. 보고 있고요. 네. 자동차 때문에 저는 네. 그때 기본 로직이 네. 기본 로직이 전 세계가 이제 페드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거다. 현대차가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냐. 사실 저도 5월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많이 못하더라고요. 네. 미국이 좋아지는 미국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현대차가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미국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유는 하나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네. 산타페 후속 모델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픽업이 지금 산타차가 픽업 새로 만드는 것보다 네. SUV나 빨리 좀 내야 되는데 이게 신차가 딜레이 되는 게 아,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훅 좋아졌어. 어? 근데 네. 또 하나는 그래서 네. 또 하나는 네. 이머징 쪽들이 좀 네. 사실은 현대차가 크게 네. 보면 미국 네. 시장 좋아지면 그냥 먹고 네. 미국 시장 안 좋아지면 내려가고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면 사실은 현대차 세그먼트가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이랑 보다 좀 밑에 있으니까 네. 급급에 맞는 국가에서 엄청 잘하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데서 잘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지금 캐퍼가 이제 증설이 안 돼 내년 증설되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차 사실은 현대차를 밸류로 산다 그러면 이건 시간을 사는 문제여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을 사시기가 쉽지가 않으시니까 연기금 쪽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네. 두 가지를 모멘텀으로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 SUV가 네. 나와야 됩니다. SUV가 나와야 되고요. 안 나오면 미국 네. 산업 수요 늘었는데 잘 못.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축이 SUV로 네. 많이 이동해가지고 이게 SUV 네. 산타페 후속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신흥국 경기 반등 시그널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이렇게 저도 5월달에 아니 그만하세요. 당연히 늘어나. 너무 이렇게 반장하는데요. 기분이 좋아졌어. 아까 나 우리는 무시당했었잖아. 네. 제가 나름 처음에 직장 사는 게 자동차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쵸. 자동차 담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지현님 이코노미스트, 순수 이코노미스트 투자 전략을 하잖아요. 자동차는 나만 모르는 거거든. 근데 이게 현대자동차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프로덕트 믹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리고 맞죠. 산타페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산타페 이미 작년 9월에 얘기했잖아. 컨슈머 리포트에서 산타페는 최악적의 등급을 하나 받거든요.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영어로 식으로 하면 6 디짓으로 수입이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 디짓이라는 게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가 공이 6개 붙거나니까 수입이 10만 불 단위의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미국에서도 10만 불 벌면 번다는 얘기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뭐 5, 6만 불 벌고 그러니까요. 10만 불대로 수입이 가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제 화면 잠깐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딱 그 궁금한 걸 해결해 드릴게요. 전지현님이 해결 못한 걸 제가 감히 오늘 해결 드리는데요. 딱 보니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여기 보시면 BMW 같은 경우가요. BMW 같은 경우가 BMW 판매 단가가요. 6.5%가 비싼 차가 팔리는 겁니다. 비싼 차일수록 팔리는 거예요, 지금요. 같은 도요다도요, 보세요. 보통 도요다 평균 라인이 2.3%거든요. 근데 도요다도 보통 라인은 안 팔렸어요.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렉서스 라인이 15% 팔리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는 지금 제네시스 하나밖에 없는데 제네시스가 우리랑 생각 달리 미국에서는 안천이 그 소위 어포더블 라인의 초위 상위 레벨을 못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픽업이 우리가 생각한 픽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형들이 타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현대는 제가 보기에 결론은 맞는데요. 결론은 하여튼 이머징 국가나 보통 중산층 그런 보통에서 시장이 확 좋아졌는데 아직 그게 좀 기다려야 되겠지.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믹스가 제가 한마디로 현대한테는 죄송하지만 메롱이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온통 관심이 자동차 잘 맞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하면 삼성의 부지를 롯데를 아우르는 삼성의 서초동에 있는 삼성 단지 네. 그리고 잠실에는 롯데 단지를 나 우리 큰형이 더 아래로 내려보겠다. 그게 어떤 관심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보기 현대차 그룹이. 그러니까 지금 메롱되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냥. 근데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래서 조금 이래 자동차는 저 분명해요. 프로덕트 미스가 안 좋아요 지금. 그 답답하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전님. 빨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시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